웃을 수 없어 난 다시 웃을 수가 없어 It's only you my baby It's only you Let's go 끝나버린 적을 혼자 왜 놓지 못 붙잡아 지나간 것을 보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 둘째 딸은 계속 울다가 셋째 딸은 맘을 다 잡고 다른 사람을 만나 보려 했어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어 Only you 너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이 눈물을 멈출 수 있어 빈어리어서 내게 돌아와줘 환한 그 미소에 난 언제나 넋을 잃고 말았지 Oh miss you baby 너무나도 난 네가 보고 싶어 아무도 날 해 못해 그때 지금도 내가 왜 이까지 너의 개집착을 하는지 Oh 이해 못해 하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보려고 했지만 암만 노력을 해봐도 자꾸만 너만 찾게 되는 걸 아직도 환한 그 미소가 계속 떠올라 참한 심하지 어째서 이러지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 채워지지가 않는 텅 빈 자리가 있어 너만이 채울 수가 있어 Only you 너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잘 못 지내